엄청난 건강의 적적 우리 가볍게 덕점 본형들은 죄다 도망설 바 한입을 앞두말하면 대겨볼까 What you know about me You can control my shit 갈 거면 뱉은 말들 전부 쳐다고 가 성공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답을 할 게 없어 그러면 죽어도 너네보단 덜 자고 더 움직임을 컸어 아직은 성공의 비법은 몰라도 망하는 비법 잘 알 것 같아 딱 너처럼 놀고 나 불대는 게 비법 죽어도 그렇게 다 살 것 같아 give it to me 뭐든 좋으니까 가져와 모든 좋으니까 가져와 범으로 태어나 개처럼 살 수는 없지 뭐든지 따라봐 소리든 돈이든 그게 명예든 절대 구걸하지 않아 네 손에 든 것을 난 탐하지 않아 그게 뭐든 나는 내가 할 것만 해요 야구강식의 법칙 조카 성공이란 단어 속에 점집 반 니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 그래 새끼 그래 그래